광명성들에 점하여 인디아 신문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인디안 앤드월드 이벤트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들을 온군 두면에 편집했으며, 오션 뉴스 포인트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영도자 김종일이라는 제목으로 온군 한면에 특집했습니다. 뉴델리 타임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준엄한 혁명의 연대기들마다의 세상을 놀리우는 기적과 비운역을 안아올 수 있은 요인의 하나가 다름 아닌 주체 사상의 뿌리를 둔 자강력이라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자료를 들어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오비 이킹은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펼치시오라는 제목으로 조선 민족의 통일 위협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상세히 전했습니다.